Oh yeah, come on, take your time. 왠지 두근대는 밤이야. No no no no no no no no. So tonight, 달 끝까지 달려가 볼까? Yeah yeah yeah yeah. Yeah, yeah, yeah, yeah. Just why 시동에 걸어 엑셀에 발을 홀려 모든 것이 특별해 너 완전 어울려 무엇을 원하다 담아 make it work yeah. Shorty 아마 발이 들다 sundown 지금의 신비로운 느낌은 뭘까 완전 내게로 one so people are sunrise 네가 없니 난 어딜 가든 nobody 도로 위에 여긴 lumber 날 바라보는 눈속 make you right just love me right uh-huh. Baby love me right. 난 어딜 가도 반쪽짜리니까 어차피 찬란한 밤 펼쳐진